한국말을 잘해요? 1번. 아니요. 잘 못해요. 2번. 아니요. 잘 알아요. 3번. 아니요. 갈 수 없어요. 4번. 아니요. 자주 안 가요.